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린 건 네 잘못이 아냐. 널 잡아주지 못한 건 나니까 미안해 하지마. 보잘것없는 내게 날아와 다 사놓은 길 난 놓춘 너. 이젠 모두 다시 같지만 여전히 고마운 마음뿐이야. 부디 오래 걸리지 않길. 아무리 멀어도 내가 널 볼 수 있게. 난 그거 하나면 괜찮아. 넌 아름답게 날아가. My butterfly, my butterfly, my butterfly. 부디 오래 걸리지 않길. 걱정하지 마, 그냥 예전으로 돌아온 것뿐이야. 너가 오기 전내 세상은 원래 어두웠으니까. 아무리 참아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다면 널 부르는 입술이 참 밉고도 안쓰러울 뿐이야. 부디 오래 걸리지 않길. 아무리 멀어도 내가 널 볼 수 있게. 난 그거 하나면 괜찮아. 넌 아름답게 날아가. My butterfly, my butterfly, my butterfly. 부디 오래 걸리지 않길. 정말 괜찮다고 쓰러지려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실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나 약한 나. 부디 오래 걸리지 않길.